기어 올려 계속 달려 엑셀 밟아야 해 뜨거워진 엔진 계속 달려 야돼 세븐틴 비추는 빛 꺼지지 않게 우리 스토리여 매일 불이 켜져 있어 멀고 나면서 아이아이 스위스 넌 우린 아직 밤도 보여준 적 없잖아 내 손을 잡아 또 다른 세상으로 가자 날 따라 매일 쉼 없이 커지고 있지 계속해서 멈출 수 없는 우리 내 LA We change up 어떤 곳에서 어떤 느낌일지 우리가 저기 또 서로 뭘 들어도 똑같지 기분이 바뀌지가 않지 잘 찾아왔어 이 노래 right 무의식이 끄는 대로 끄덕여도 누구 남서 야 이해할 수 있어 넌 우린 아직 봐도 보여준 적 없잖아 yeah 내 손을 잡아 또 다른 세상으로 가자 날 따라 원하는 대로 가 하나둘이 rock it 우리가 잡을 때 so I only fail 매일 쉼 없이 커지고 있지 계속해서 멈출 수 없는 우리 내 LA change up. We change up.